Yeah. What's up? Yeah. Yeah. Yeah. 너의 converse. 너의 converse. 너의 converse. Converse high. 너의 converse high에 꽂혀 나 봐. 별 수 없나 봐. 사람을 만날 거야. 그리고 말하겠지 다시 이 세상을 구했어는 더 여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한 거야. Oh, F.E. Shadow, F.E. Alex and the McQueen, F.E. Rap Simmons 일단 이리 와서 check it. 수만 원이면 두 켤레를 사라. 내가 원하는 걸 알지. 힌트에 청반바지 빨간 converse high. That's it. Alright 봐준 5초 파남보 네 발에 무지개는 shot like Rambo. 날 저격해 탕탕 shout out. Wow wow 네 몸매와 함께면 더 hot hot. Context 그 사이클 건설웨이 No things that converse like a vroom vroom. 저 하늘별보다 오늘은 네 신발의 별을 볼래. 다 남주 니 몰래. 지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넌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. 네가 좋아 그래도 converse로 날 신지 마. 너의 converse 하얘 꽂혔나 봐. 별 수 없나 봐. 나는 너의 converse 하얘 꽂혔나 봐. 너무 좋아 다 자꾸 너의 converse I really really want you. converse I really really love you. converse I really really need you. converse I converse I converse converse I really hate converse. 화려한 네 겉모습에는 말이야 검정 스타킹에 아찔한 다힐. 그래 그것은 착해. 근데 더 어울리는 것은 저자 numbers. 아, 모르겠니 컨버스 네 매력을 죽이는 너겠지. 아무튼 날 만날 때는 컨버스를 신지마. 무엇보다 벗기가 무척이나 힘들잖아.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. 네가 좋아 그래도 converse로는 신지마. 아예 converse 하얘 꽂혀나 봐. 별 수 없나 봐. 나는 너의 converse 하얘 꽂혀나 봐. 너무 좋아 다 자꾸 너의 converse Shaw.